나이지리아 김일성 김정일 주의 연구 전국위원회가 최근 인터넷 홈페이지에 당의 믿음이면 지구도 들어올릴 수 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. 글은 당의 믿음이면 지구도 들어올릴 수 있다는 것은 백두산 천출위인들의 품속에서 주체혁명 유업성의 맹장들로 영청년 신화의 창조자들로 억세게 자라난 조선 청년들의 가슴속에 끓고 있는 억센 신념이고 드센 배짱이라고 지적했습니다.